기대가 돼 한편은 걱정이 돼 넌 어디 있을까 아마도 다른 사람과 있을까 봐 무서워 예측할 수도 없는 너 날 찾아줘 I'm walking in the rain 저기 드문 내 심박은 미디엄 템포 이 정도 BPM은 숨도 못 쉬겠어 oh, Where are you? 오늘따라 운이 안 따라줘 알아들었음 제발로 오길 제발 좀 I'm 미쳐지더라도 그 자리에 있어 I'm going through the rain to you 얌전하게 있었지 Earth Day Boys Night 흔하디 흔한 club도 안 갔어 Been a long time 이제 주인을 찾을래 남은 한쪽 유리 구두에 짝 늦어지더라도 그 자리에 있어 I'm going through the rain to you 예측할 수 없는